걸어다니거나 울어버리거나 낮잠을 자거나 문자를 하거나 아무런 말 없는 전화기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서 마냥 기다리거나 되도록이면 떠올리지를 않으려 애를 쓰거나 그 누구라도 좀 떠올리려고 발악을 해본다거나 모두 다 가만히 멍하니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 누워만 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만나러 나다녀 보거나 일어나자마자 혼자 차를 몰아 산으로 바다로 아무런 데로나 다니다 고단해지면은 집으로 돌아와 쓰러져 자거나 모두 다 아는